3장 12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2018년 사무총회 주일 때 저는 여러분들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라고 하는 2019년의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 사람의 한 걸음 속에 담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고백,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열 사람의 한 걸음은 느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림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현대사회가 얼마나 속도에 집착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은 LTE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5G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 4G, LTE라고 불리는 4G와 5G 사이의 속도 차이는 한 70배 정도의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한 10초 정도면 영화 한 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속도 전송 속도가 가능해야만 대용량의 전송 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가능해지는 뭐 자율 주행 같은 것들이 이제 상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인류가 축적한 데이터 정보의 양이 두 배가 되는데,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뭐 BC 몇천 년이겠죠. 선사시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인류가 축적한 정보의 양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개월이었다라고 합니다. 18개월. 그리고 이 속도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두 달이면 인류가 그간 축적했던 정보의 양을 계속 두 배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의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하늘이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요즘에 그 플레이도 그 찰흙으로 공룡 화석 만드는 거에 아주 취미를 들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붙잡고 아빠 뼈다귀 빨리빨리 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여주다가도 광고가 뜨면 아이들이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라고 원성을 들을 때도 자주 있습니다. 지루함과 느림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조급증이라고 부르죠. 조급증을 가르치는 영어가 impatience입니다. 인내 없음입니다. 인내 없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본문에서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래 참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귀결되는 이 다섯 가지의 그 미덕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긴 힘들겠지만 골로새서에는 유독 벗다, 입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노여움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오래 참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이 직물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의 독자들의 생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벗고 입는 아주 굉장히 문학적으로 세련된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뭐 현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로마 시대에는 인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지금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 제국 역시 속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말처럼 황제의 지배 아에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병력과 물자를 비롯한 교역을 최단 시간에 가능케 하기 위해서 모세 혈관과 같은 세밀한 길들을 로마는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런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 속에 또 그리고 그러한 교역의 중심지였던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으로서 인내를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 사람의 한 걸음처럼 성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서 가급적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조급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순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와 싸우거나 또는 현재를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강박이나 또는 회피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싸움으로써 보다 행복한 미래를 창출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이 볼모잡히는 또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혹시 회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플라이트입니다. 플라이트, 비행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행하면 쑥 그 지역을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급증이라는 것은 현실을 파이트하거나 플라이트하는 것이다. 현실과 싸우거나 또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강박과 회피 사이의 제 삶의 길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현실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거나 또는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아랫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현실에 머물라를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까르페디엠이 되는 거죠. 까르페디엠. 영어로 하면 seize the day.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현재와 현실에 대한 강박과 회피에서 벗어나 현재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가 내 현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급함의 문화가 물론 인간에게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그 문화에 종속되어서 미래의 신기루와 같은 행복에 볼모잡힌 오늘의 현실을 해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름을 선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기계와 문명에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보하는 문명의 속도를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조급함에 익숙해져서 더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타인의 고통에 참여할 능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한 현실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마치 정지한 듯한 삶의 터널에 갇힌 이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며 이는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는 결과입니다.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최소한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상실한 채 오롯이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산성, 효율성, 속도만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 짜증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하는 그 본문 바로 직전에 로마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대접해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손대접해라. 예, 손대접하라가 영어로 하면 hospitality입니다. 환대해라. 어떤 번역본에는 hospitality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making room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making room. 너에게 찾아온 이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줘라. 그 사람의 어떤 생활 방식에 맞게끔 방을 고쳐주라는 거죠. 고쳐주기까지 해라. 이처럼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나그네에게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속도의 시대 속에 시간과 공간은 그 자체로 돈과 자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고 없이 나에게 찾아온 일을 빈틈없이 빽빽히 채워져 있는 일상의 굴레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나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조급증으로 허덕이는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용도팩이 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박물관에서도 전시관이 아니라 그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쌓여있는 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잊혀진 기독교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의 성품을 우리 안에 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인내가 없이는 우리 안에서 성품화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인내야말로 샬롬, 즉 평화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예, 덕과 스탠리 하우어스의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번 주 지난 한 주에 읽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가 저에게 이게 휴가여가지고 네 권의 책을 사서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와 관계없는 책들을 사서 이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 책이 두 권 있었고 일본 신학자의 책이 있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나요? 예, 그 스탠리 하우어스의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왜 이렇게 픽 고르게 됐냐면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책의 이 컨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5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덕,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미덕이 1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이 듀크 신학교라고 하는 미국에서 뭐 듀크는 뭐 랭킹 10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죠.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신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감리교 신학교이고 감리교 학교이고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어스도 이제 감리교 신학자이죠. 미국의 UMC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회에는 그 이 대부모 제도 세례를 받을 때 누군가가 그 세례 받는 사람의 대부모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보고 고맙다 케어하는 목사님이 유아의 대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케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부모의 제도를 우리가 후견인 제도라고 부르고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스폰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새롭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식별해 주는 것이 이제 후견인의 이유가 되는 거죠. 스탠리 하우어스가 2002년도에 베일리 웨일스라고 하는 갓 태어난 아기의 부모에게 우리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당신이 후견인이 되어주십시오. 대부모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세례 그 아이의 그 대부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매년 세례 기념일, 그러니까 10월 27일에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10월 27일에 매년마다 하나씩 편지를 써준 거예요. 1주년 때. 그러니까 2001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2002년 10월 27일에 자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고 2003년에도 편지를 써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책이 그 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서 쓴 건 아니고 2016년에 14가지 항목이 쌓였을 때 이제 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마감이 되는 그래서 그 시도 자체가 너무나 이게 저에게는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명목상의 대부모가 아니라 그 책임과 역할을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긴 세월 속에서 한결같은 인내 어린 사랑이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이 자람에 있어서 지름길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지름길이 있다면 빨리 온 만큼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이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조급함과 분노, 그리고 심지어 언어와 행동에서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라는 유혹 앞에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잠재된 분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열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의 씨앗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골로새서 3장 8절에 너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옷 중에 하나가 분노,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조급함과 그로 인한 분노와 폭력과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즉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조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 폭력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씨앗인 분노와 조급함은 오직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바울 역시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그 첫 번째 정의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Love is patience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도 자체가 폭력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대가는 수많은 죽음을 야기합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TV 탐사 프로그램에서 고 김영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작업 노동의 그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문제가 생기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설비를 점검해야 되는데, 컨베이어 벨트 설비를 점검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발전소 중단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속도가 곧 돈이고 그 돈 때문에, 속도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에서 속도와 비례하는 생산성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에까지 죽음의 촉수가 무차별적으로 뻗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것으로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이들이 산재사고로 죽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어찌 사랑과 평화, 생명과 정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나는 너희들을 열매를 통해서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탐욕과 욕망의 기차에 올라탄 이 세상의 브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광속의 시대 속에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뜸으로써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인내를 우리의 삶의 성품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가쁜 삶의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긴 호흡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전환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인내는, 인내에 대해서 스테니하우어스는 이런 것들은 모두 로마 시대의 폭력의 문화에 저항하는 미덕들이다 라고 스테니하우어스는 말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신앙의 성품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만연한 폭력의 문화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물론 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은 진정한 평화일 수 없겠죠. 평화는 오직 평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 아까 제가 읽었던 또 한 권의 책 신학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 첫 번째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쳐 흐르시는 주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씻겨주소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담은 방주가 되게 하셔서 폭력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당신의 평화를 드러내게 하소서라고 그 기도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실천이 폭력의 시대 한가운데서 생명과 평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뒤처지더라도 천천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공동체의 느림과 더딤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공동체 역동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속도감 있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속도 있는 변화가 과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저 우리 자신의 공허한 심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제 방학을 보냈다, 저 개인적으로 휴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휴가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 안에서 이래도 되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고 조바심이 제 안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느림 속에서 우리는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또 더디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더 담대하고 단호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더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느림은 그저 식어진 열정에서 비롯된 게으름을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한 더 큰 악에서 비롯된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더 담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느림은 식어진 열정을 우리 스스로 포장하기 위한 더 큰 위선과 악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속도 제일주의 의 문화 속에 얼마나 찌들어서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인내가 없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통찰이 없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나의 전인격을 근원에서부터 전체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는 일은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타자와의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역시도 인내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짓눌린 생명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전하는 일은 인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내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집중하면서 그 길을 따라 성숙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출 용기를 구하며 그러한 새로운 결단으로 2019년에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역사의 일원이 되고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씨앗처럼 만물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가 자고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먹고 쉬는 중에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꾸준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인내를, 그 오래 참음을, 그 여유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